리영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제17차 블록불가담 국가순회자회의에 앞서 15일과 16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블록불가담 운동 상급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유엔 헌장의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되는 운동 성원국들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 독립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과 무력 사용 및 위협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해서 해마다 몇 차례씩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 연습들은 한마디로 운동 성원국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의 전대미문의 군사적 위협, 핵 위협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에 걸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처리하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억제력이며 상대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조건에서 오직 핵무기만이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의 핵무력은 블록불가담 운동의 반핵일 입장과 핵전파 방지 입장에 모순되지 않으며 우리가 핵무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블록불가담 운동 성원국들은 응당 운동의 입장과 어긋나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 제재 결의의 불공정성과 부당성, 비도덕성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대조선 제재 결의가 허용된다면 내일은 또 다른 결의가 다른 운동 성원국을 교살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공정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사회 안의 운동 성원국들이 공동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그는 강조하고 우리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블록불가담 운동 성원국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